check it, yeah. 모두 멈춰 어서 빨리 수건을 던져. 게임은 끝나서 현실을 꽈넣었어. 자 이제 맨 처음 그곳으로 돌아가. 냉정해져 또 앞으로 뭘 할까 생각해보길 바래. 너도 잘 알잖아 랩 게임은 너의 적성에 안 맞아. 내겐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약한 너에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랩. 뒤칠 필요도 없어. 난 내 사정거리 밖에 있는 아웃복서. 씹고 싶다면서 왜 그것밖에 못 써. 그냥 내게 와서 빌어 무릎 꿇고서. 직시해 넌 게시판에서만 잘나가.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넌 영원한 한방간. 조용히 이 문 바깥으로 떠나.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게 박살나거나. 1, 2, 3 to the world. 소울 컴퍼니가 터뜨리는 승전보. 5, 6, 7 to the 8. 바나와 더 큐가 주도하는 이 게임. 1, 3 to the world. 소울 컴퍼니가 터뜨리는 승전보. 5, 6, 7 to the 8. 바나와 더 큐가 주도하는 이 게임. 난 랩을 위해 선택된 존재. 활짝 날개를 편 채로 활강하는 돌계. 거센 검세를 전개하는 검객. 이런 내 무기는 볼펜과 작은 공책. 주도권을 움켜잖아 마치 불도저. 무조건 밀어붙여 흔적조차 내려보셔. 부정형의 플로로 모든 걸 부러뜨리고 말겠어. 프로토 스위버 스케라 펑. 내 영혼을 깨러온 랩 페러범. 혹은 매력적인 랩으로 너를 꿰는 페러몬. 이 패러독스의 족쇄는 계속 널 괴롭혀. 억센 혀에서 비롯된 대혁명. 최적화의 앨범이라면 내년까지 기다려. 내 브레인스토밍 EP도 곧 개봉 박두. 과연 뮤직 오비완도 놓치면 넌 종신형. 정신 똑바로 지켜. 1, 2, 3 to the world. 소울 컴퍼니가 터뜨리는 승전보. 5, 6, 7 to the 8. 바나와 더 큐가 주도하는 이 게임. 1, 2, 3 to the world. 소울 컴퍼니가 터뜨리는 승전보. 5, 6, 7 to the 8. 바나와 더 큐가 주도하는 이 게임. 이 게임에서 소울 컴퍼니가 꺼낸 건 The Quiet 하나 전은 running gun. 우리 박살내기 위해 멀쳐 꺼내던 결과는 뻔해. 더욱더 노력해. SC 우리는 이 씬의 모태운. 좀 더 깊고 강한 소리를 퍼뜨리고 땅 시달려고 땀시보다 혼란한 이곳에 못난 자들의 소탕에 몽땅 쇼타. 가능성의 칼을 뽑아대고 몰아붙여. 난 하나 우도의 드리블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어. 나는 또 변화를 거쳐 영감으로도 영광으로 첫발을 뻗고 성과를 거둬 결과물로써 뭔가를 보여줘. 랩의 표현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다음 단계를 벗어 또 접어들어가고 있어. 점진적인 점진 정신력으로 버티며 우린 점으로 뛰어 쉼없이 고.